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농구의 수비 방법 중에는 더블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에게 두 사람이 달려들어 공격을 방해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축구에는 압박수비라는 것이 있죠. 공을 가진 선수를 두세 사람이 에워싸서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공을 가진 공격수 입장에서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구멍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바로 주변 동료 선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혼자서 어떻게든 헤쳐나오려고 하면 공을 빼앗기지만 주변의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면 손쉽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인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의 손을 잡으면 금방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생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아침,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사랑의 뜰안 오프닝 멘트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 또 오프닝 네, 버튼 클릭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소리엘입니다. 야곱의 축복. 너희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연어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소리엘의 음성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들으셨습니다. 은혜로운 방송 오프닝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잘 듣고 있어요. 은진의 수진아버님 반갑습니다. 이정민님, 네, 잘 듣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또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사랑하는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사연 올려주셨어요. 백설공주님. 네. 교회 오빠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온 시간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지난날 갑작스럽게 현관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생각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병간호한 또 두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 정말 멋진 남편입니다. 15년간 긴 세월 동안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정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진구 집사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김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사연 채택이 쉽지 않겠지만 오늘은 꼭 남편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오빠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보면 뭐 가슴이 좀 설레고 하시겠어요. 네, 진구 오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오프닝 멘트 또 함께 사연 나누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고요. 또 간편하게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오프닝 같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그 덤블팀 또 그리고 압박수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동료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지체들에게 또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참 좋겠죠. 뭐 생각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뭐 주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분이 한번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사랑의 뜰은 극동방송 60주년 특집 동성애 강좌를 책으로 엮은 비전북의 동성애 하나님의 기준에 서라 도서를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함께 드립니다. 아, 사랑의 뜰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는요, 예술의 전당에서 가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무대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정말 최고의 무대였다. 2016년도 10월달. 네, 정말 멋진 무대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문자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참석하셔서 아, 이런 점 참 많이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한번 문자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 어제 그 예술의 전당에 참여하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문자 한번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방술 교수의 음성으로 한번 들을까요? 어제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살아계신 주 함께 하시죠. 살아계신 주 김방설 교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또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극동방송 60주년 가을음악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많이 은혜가 됐다고요. 마지막 공연 마치고 직원들 모두 그 무대 앞에서, 아니 콘서트 홀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617님, 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저희 극동방송의 모든 행사는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행사가 모두 마치면 저희들이 다 모입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칩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셨군요. 네,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10월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아직도 어젯밤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2807님께서 주셨고요. 6383님께서 찬양으로 드려진 예배 예술의 전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사랑이 따라 왕팬입니다. 아들이 학교 등교 가기 전에 여드름 때문에 상심이 크다고요. 여드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드름 고민이 많다고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협찬 광고 상품 하나 받고 싶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학생들 크게 아들 또 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드름 때문에 막 고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 손으로 짜서 또 근데 깨끗하게 좀 씻어주고 좀 관리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사춘기 시절 이유 없는 반항 질풍노도의 시기 잘 또 견뎠으면 좋겠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네가 여드름이 났어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0028님께서 어제 가을음악회 감동이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따라 잘 듣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제 감동적인 무대 잘 다녀왔습니다. 4891님께서 남편과 둘이 다녀왔는데 완전 감동이었어요. 어제 김자가 목사님 뵀어요. 그리고 박신하 교수님 바로 옆에서 뵀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4891님 그러셨군요. 자, 어제 또 은혜 받았던 곡 하나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젤 보이스 음성으로 함께 나눌까요? 성령이 오셨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고요. 성령이 오셨네 함께 하시죠.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찬광이 오자 지나쳐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유인젤 보이스의 음성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사랑이 뜰한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가을음악교회 관련해서 또 문자 계속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가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891님. 네,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박수, 또 앵콜, 와, 정말 아름다웠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기후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는 저희 극동방송 행사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음악회 다녀오신 분들, 가을음악회 예술의 전당 다녀오신 분들 문자도 주세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또 그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더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랑했더란 또 이 생방송 시간 때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오늘 이 시간에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계속해서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주셨고요. 특별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그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사색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예, 예, 계절이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깊은 사색과 함께하는 묵상이고 기도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간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인간은 긍정의 존재다. 긍정의 존재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좋았더라 그러셨죠. 좋았다. 네. 셋째 날 특별히 좋았더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예. 그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셋째 날. 유대인에게 셋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순서상 우리 요일을 말하면 화요일이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 많이 한대요. 그렇군요. 들어보신 네.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굉장히 기초하고 있죠. 예.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긍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예. 긍정적으로 말이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심히 귀하게 보셔서 만드셨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죠.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좋았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긍정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복받은 존재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자신이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네. 환경과 조건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원리예요. 예.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부수고 지배하라는 뜻과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자연을 잘 돌보라는 거죠. 가꾸고. 제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숲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자연을 잘 돌볼 때 인간에게 유익이 오잖아요. 예.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자체가 인간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잘 다스린 것 우리의 사명이다. 네. 그 복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찬송 한 장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떠 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자, 이 시간에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이고요. 인간은 복받은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목사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인간은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마고, 이마고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원래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인데요. 네. 그 외적인 외형의 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요. 인격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 같은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도 지정의를 갖고 있는 별로 인격적인 존재죠. 예. 예. 근데 이게 깨어지는 카오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죄짓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을 우리가 닮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적인 부분을 닮게 되는 겁니다. 또 둘째는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고 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요? 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네. 교통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일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죠. 예.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해요. 공동체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자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예, 예, 예.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네. 표현이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력을 하신 겁니다. 서로 교통하시고 예. 공동체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이니까 인간도 공동체성을 갖고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적인 의미를 볼 때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절대 혼자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함께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존재라고 하는 것.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본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긍정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하게 돼요. 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귀중히 만드신 긍정의 존재임을 알고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은 긍정의 존재이고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네. 한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안에서 행복하세요.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지금까지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우주호 씨 음성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호 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7969님께서요. 수요예배 드리러 또 차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랑했더란 들으면서 가는 듯 하는데 자, 이 방송 들으면서 늘 소통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한 가족 같죠. 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소통이란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14님, 극동방송 가을음악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저 못 갔어요. 하지만 방송으로 들려오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6872님, 건강 안 좋아서 최근 병원만 출입하던 제가 가을을 완전히 만끽했습니다. 어제 찬양을 통해서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완전히 힐링됐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찬맘님께서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딸하고 같이 갔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다 보면 꼭 주님을 만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정말 좋았고요. 또 가을음악회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힐링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5738님께서는요, 딸과 함께 가을음악회 기쁘게 다녀왔는데 힘겨운 엄마를 위해서 딸이 신청을 했어요. 아주 감동받았어요. 몸 아픈 것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처음이었어요. 딸과 아름다운 추억 또 만들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함석권 선생님의 맑은 웃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왕복 4시간이었습니다. 4시간? 왜 4시간이었죠? 그렇군요. 2시간 교통거리 마을버스까지 타셨다고. 그런데 피곤치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음에 함께 올게요 라고 주셨어요. 5667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또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긍정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8670님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글도 남겨주셨어요. 7254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감사합니다. 지으신 뜻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8777님 어제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가르마키 갔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주셨네요. 마지막 곡입니다. 테너 정호윤 선생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끝곡입니다. 이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백두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Oh.